시바, 파르바티, 그리고 스칸다. 인도 촐라시대, 11세기. 촐라왕조는 인도 남부의 타밀족이 세운 왕조로서 북부의 팔라왕조와 동시대인 9에서 13세기에 번영했다. 이 조각의 주제는 남인도의 타밀라두 지역에서 유행한 소마스칸다라 불리는 도상으로 원래 시바와 배우자 파르바티, 아들 스칸다로 이루어져 있다. 스칸다상은 현재 사라졌으며 중앙에 작은 방석만이 남아있다. 세 개의 상 중 가장 크게 표현된 시바는 긴 직사각형의 대좌에 유희좌를 취하고 앉아있으며 네 개의 손은 각각 전투에 사용하는 도끼 또는 사슴을 들거나 수인을 취하고 있다. 시바보다 작게 표현된 파르바티는 시바와 대칭을 이루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다.